Тэнгэрийн хаанчлалын талбайд нүүсэн эрдэнэ адилхан. Түүнийг хүн орлоод нүүж, байрсандаа явж, бүрд байгаа бүхнээ зараад тэрхүү талбай бүтэлтэн гавна. Бас тэнгэрийн хаанчлалын цэн сүвд хайгчий хүдэрдаадсан тэй адилхан. Их хүн тээшрихийг сүвдийг орлоод тэр явж, бүрд байсан бүхнээ зараж түүнийг авна. Тэнгэрийн хаанчлалын тэр бүрийн цагаас барихаар тэнгэс хайсан том тортэй адилхан. Тор дүр мэц тэд түүнийг эрэг дээр татаж гаргаад цэнийг нь саванд хийн харин мүүг нь хайн. Үйн түсгэрч мүн ийм байх болдин. Тэнгэрэж нараа ирэс зүгтийн дундаас нөрийн мүүг ялгаад тэднийг гартэй зүхэнд хайн. Тэнд үлэн шүт хабирахан буй. Танарын бүхнийг ойлгову. Гэхэд тэд түнд тиймээ гэв. Тэгээд тэр Иесус тэдэнд иймээс тэнгэрийн хаанчлалын шая болсон хуулийн багши бүхэн эрдэнэсийн сангаасаа шин болон хүчнийг гарах үргийг тэргүүлэгт адилхан гэв. Иесус эдгээр зургаад зүр зүйрлэлийг дуусгаад тэндээс явав.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진이 크리스맨 사실은 어떨 단백 벌써 그래서 그래 세메츠가노 자 오늘도 예수스 탱기르브라니 하안슬링 트웨이한젠즈 수르가르트 슐렐 알츠맨 Тэнгэрийн хаанчлал юу театр гэсэн хэлсэн бэ? Гурав байсан. Нэг нь 탈바이티 노노슨 에르트네스 텐트테르 도터 에르튼베가 테르 탈바이 테아틸키슨 바스 니근 텐게레 칸 슬슬 생 수업도 할지 후들 다 진짜 아들이시겠어. 오늘의 운익 선수 탱기레 보람 양벌을 왜겠지 부덕덕 지노 탱기레 보람 겨울 요 왜 탱기분이 탱기레 분이 한시에 겨울 탈바이드 노슨 에르든테 아들 되게 생 소득 할지 할지 그럴 때 안 되겠어요. 비트 운이 올스 얼슨 분이 요 집에가 하루 그렇게 생기를 보라니 생기를 한 실력 하라 팀은 배가 집어도 그렇게 대 대로 요 있으면 개발 우린 거 올스 배가 부끄움이 자라 대로 탈바이 값은 맞 섭지 값은 약골 들을 운천 터치라서 돈이 헐 텐트 에르튼 배가 밑자가 어치라서 부기야 머리혀드 우리 아홉스 배 드메 하링 보스도 무슨 야구 돈이 가라드 아 들을 아치테 배나 가지 못하고 그에 들을 선행 배인 가지 못한 티 야가 부기야 머리혀드 자라드 팀 팀용 침탈바이 치근탈바이 팀 하마구이 축소합자가 하겠지 모두 집을든 팀 하림 대를 투니 호흡트 대른 쭉뱀 약을 대른 온침테비 고치라스 대를 탈바이 도토 배가 에르든 닉 테르본 배나 하림 사야를 앞두 차두올 이거 짱을 아크 이렇게 대 그래서 속든 사야를 앞선 다이아드 닉 테르본을 자라서 차두올 아웅, 티? 인, 얼검시티염, 티? 하린 후무스 투니 얼거주셨고, 티? 우리 믿고요, 오치라스. 자, 탱겨분이 한칠달 하루월, 이임염, 바르튼, 티? 비드니 카라레, 다가 야가 인디레, 미산소 집에, 붙은 생후 두루루, 갔다 고염 이흡엔, 티? 조락트, 사미를 잼, 이 가르치가, 우리 우치지 볼든, 살인데 바르쳐 볼든 오울든 바르쳐 볼든 세 마저 대가 올자도 사양도 걸쳐 볼든 하리 인부형 어리어드 인디르슨 되게 인디를 문구 후고 오고에 비트 우린거 문구 우릅도 틈에 되게 바스 착가래 가드 착할든 문구할든 바스 비트니 인디로 얕다른 자리면 티 되게선 진드 이래 되면 산다 소주벤 티 바스 우네스 같은 그런 부두생 도로비시 아시는 것 들었지만, 우리고 전략을 이게 우리 흔히 우리 흔히 들어 부스팅 들어 생도링 아주 희자가 그런다, 티 울칠득. 되게 모습 믿니 가라다 내래 대를 선이 본다. 우리 우리고 또 듣고 이게 티닉식 티. 그치 안들자가 그치 불지불은 하림 이 특신하를 육아사 티그치 안들었다고 했어. 야구엘 보스사드 코모스 미치구이 팀 문침태 팅기르 보라니 얼승 오치라스 팀념 희자가 드메 디 되게 비트 팀 팀으로 후 아무튼 제가 분위기가 아 대르고 팅기르 보라니 둘러 팀념 희자가 벤 그치 어렵다. 하린 티게슨츠 비트 일루 히흐였었던데 히스테 히흐였었던 배가 드레요기블 아테라 아스테군 배나 기히스 비트 츠바스 티눔 히힝 툴트 히체르테 아스테용 얼팀 보람치 배인 비덴트 티 비트 바스 탱기르 브라인 비덴트 함트 배가 비덴트 갈츠 배가 미트치 배인 미트치 배인 응드 티 나도 배가 복용 잘하드 어리어드 우닉 저렴사드 탱기르 브라니 한실링 어르킹 툴 우닉 아흑킹 툴드 야지 제집이네 우닉 어떻게 이렇게 돼? 이 운친 이 운친 태용 텐드 배가 하리 우닉 아흑킹 툴드 Яаж хичээж байна вэ бид? Тэгээ илтрэ зөөр эргэн санацгаая. Бид энэ дүгдсэн энэ үнчинтэй эрдэн сүбд. Биний өмн байгаа, бидний өмн байгаа үнийг авахын тулд юм хийж байгаа юм. Эсвэл аа тэнд байна, гоё байна гэж зүгээр хатчих нь. Тэгээд энэ үнийг авахын тулд яаж тэнгэр оройч очиж байна. Тэнгэр брэнд хамт энэ үр ажиллагаа яаж оройч очиж байна гэвэ? Үнийг хариулт руу эргэн санацгаая.참 예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 하셨나요? 네,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찾는, 좋은 진주와 같다.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드리는 그물과 같다 했습니다. 오늘은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드리는 그물,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꺼내서 가서 필요한 것들은 네, 어디나 두나요? 바구니 잘 담아놓고 필요한 것들은 버리죠. 한인 나라를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한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은 하느님 나라에 담기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려지겠죠. 그럼 하느님 나라에 있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고 하느님 나라에 없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느님 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로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잘못했어도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겠죠. 그럼 거기에 없을 것은 무엇인가요? 예,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괴롭히고 때리고 또 죽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하얀 나라가 아니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합당한 것인가, 어떤 부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는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만 나 자신만 생각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다면 그런 나의 삶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살고자 붙들고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는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거기에 하느님께서 들여보내줘도 저는 이미 우리 자신이 이미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좀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살고 괴롭히면서 분란을 만들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가치를 알고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삽니다. 하느님 나라를 삽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죠. 예. 그것이 그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정말 필요도 없어 보이는 조그만 밭을 하나 사는가 저 돌멩이 하나를 사는가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이미 그 기쁨을 알고 있죠. 가치를 알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 주일날 이 더운데 미사를 하러 와 있는 것도 그런 일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물 같은 날 잘 쉬어야지 하면서 집에서 TV 보고 또 아이들과 놀러 가고 산에 가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미사 드리고 또 자기가 열심히 벌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들 세뇌당해서 또 어디 혹 끼어서 이렇게 걸려갖고 이렇게 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여기서 더 좋은 것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위해서 한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만나 기쁘게 사는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다른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